박근혜 역도가 특대용 부동추문 사건의 진상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어떻게 하나 막아보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중앙일보 회장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이번 추문 사건에 대해 최순실의 잘못이지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중앙일보가 운영하는 유선종합방송인 JTBC 방송 사장을 물러나게 하라고 요구했다 합니다. 하지만 회장은 박근혜의 강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삼성전자 부회장 리재용을 불러 그것을 실현해보라고 강요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JTBC 방송은 박근혜 최순실 추문 사건을 폭로한 주요 언론의 하나입니다.